HUBS 허브스 로컬 사무소 어서오세요 여러분. 여기는 일상생활 속 우리가 몰랐던 법들과 그에 얽힌 사연들을 함께 소개하고 상담해드리는 HUBS의 로컬 사무소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들 잘 보셨나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2주 동안 사무소 문을 닫으니까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인지 저희에게 많은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번 주 저희 로컬 사무소는 다른 때와 다르게 특별한 내용을 준비해봤어요. 특집 로컬 사무소. 바로 옛날에 있었던 신기한 법들을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요. 옛날에는 어떤 법이 있었고 왜 지금은 이 법이 없어지거나 바뀌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일곱 번째 로컬은 특집 옛날에는 이런 법이 시간입니다. 함께 들으러 가실까요? You guess this is love the iron rose. 특집 옛날에는 이런 법이?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금연구역과 관련된 조항인데요. 요즘은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흡연 구역에 대한 범위도 점차 자세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하철 혹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도 법적으로 흡연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는 정도니까요. 이 흡연에 대한 법, 그렇다면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과거 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담배는 기호식품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어요. 기호식품이란 한마디로 독특한 향미나 성분이 포함되어 기분을 도두거나 하는 때 먹는 음식들을 의미해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술, 과자,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담배 역시 과거부터 기호식품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옛날에는 담배를 피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여겼고 사회적으로도 흡연을 용인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렇다 보니 금연구역이라는 개념도 모호해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담배를 필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에서도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금연석과 흡연석을 구분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다가 1992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서 흡연석을 폐지시키게 되고 이는 기차로도 확대됩니다. 기차 절반이 흡연 가능한 좌석이었지만 흡연석을 25%로 자체적으로 축소시켜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계속되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여전히 버스터미널 대합실이나 지하철역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새로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발효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공중목욕탕, 1,000명 이상 규모의 체육, 관람시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다니는 공공시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지금은 이런 곳에서 흡연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으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 일이 불과 20년 전 일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한데요. 특히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여전히 예외적인 곳이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실내에서 흡연이 가능한 예외적인 장소. 바로 대표적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길을 가거나 혹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흡연하며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에서 흡연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 본인의 주거 공간에서 흡연이 불법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죠. 자동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도로교통법에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흡연을 한 후 남은 담배꽁초를 차 밖으로 무단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담배꽁초 무단 투기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특히 운전 중 흡연으로 인해 교통사고 혹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2005년과 2009년 각각 운전 중 흡연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운전 중에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법은 흡연자들의 반발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죠.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내에서의 흡연은 위험 요소가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인 만큼 여러분들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오늘의 로컬 사무소 특집, 국민건강증진법 중 금연구역과 관련된 법률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봤습니다. 사연자님과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오늘도 한 건 완료했습니다. 오늘 로컬 사무소의 특집, 옛날에는 이런 법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제도적 규정과 변화의 역사를 알아보니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흡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법을 지키고 매너 있게 흡연하는 것이 서로에게 쾌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로컬 사무소, 7번째 영업을 마무리합니다. 살면서 겪은 법과 관련해 궁금했던 이야기들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저희 로컬 사무소가 상담해드립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선민 아나운서였고요. 임지연 엔지니어와 이선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아, 잊지 마세요. 저희 로컬 사무소는 매주 화요일만 오픈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길 바라며 안녕히 가세요. HUBS